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 베푸시고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자비가 없으신, 은혜가 없으신 분이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강단에 올라오면서 제가 죽을까, 매를 맞을까 걱정해야 되고, 예배에 나아오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벌벌벌 떨면서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와 자비가 끝이 없으십니다.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우리의 그런 악한 모습을 아시면서도 심지어 죄를 지어놓고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정말 우리 가운데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아홉 번째 재앙, 이집트의 온 땅에 캄캄한 흑암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이집트,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가 빛을 잃은 것입니다. 누가 참 신인지, 누가 태양을 만드셨고 다스리시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로는 모세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와 이집트 위에 재앙을 하나 더 내리겠다. 그러고 나면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줄 것이다. 그가 내보낼 때는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흥분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 한 번의 재앙만 내리고 나면 드디어 이집트를 떠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 마지막 재앙을 맞이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인데 그냥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쫓아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고 그렇게 놓아주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버릴 만큼 그만큼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게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웃한테 가서 금과 은으로 만든 귀중품들 그런 물건들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해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줄 것이다. 모든 여자는 각자 자기 이웃의 여인이나 자기 집에 사는 이방 사람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을 달라고 해서 너희의 아들, 딸들을 꾸며주어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를 상징하는 전리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싸워 이기셨고 그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리품으로 금과 은으로 만든 폐물들 또 귀한 옷들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불평하고 불신하고 오히려 말썽만 피웠죠. 그런데 은혜는 누가 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녀들, 아들, 딸들을 꾸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셨는데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가 누립니다. 아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11장으로 가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호의를 갖게 하셨습니다. 또 그 사람 모세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매우 위대해 보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기세가 등등했는데 이미 아홉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취급하고 때리고 못 살게 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을 너무나 뚜렷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게 되고 심지어 그 신하들은 모세를 두려워하기까지 됐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그들에게 더 많은 재앙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도 줘서 빨리 좀 나갔으면 하는 마음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모세를 위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놀라운 이적들을 그렇게 행하는데 어떻게 모세를 위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평소에 자신의 왕인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 신으로 여겼는데 위대하게 보았는데 그 바로조차도 모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고 심지어 자신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열 가지 재앙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신 거예요. 나일강으로부터 시작해서 태양까지 하나님이 다 치셨죠.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위대해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위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4절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온 이집트에 다닐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들, 곧 왕좌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로부터 맷돌 앞에 있는 여종의 마다들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재앙이 바로 왕 앞에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도 사실 모세가 이집트에 오기 전에 4장 2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며 신실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을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난, 그리고 심지어 동물 중에 첫 번째 태어난 것들까지 싹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에도 기회를 주세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경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죽이고 싶으면 다 죽이면 되죠. 밤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죽이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죠.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미리 경고하십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와 같이 악한 자들도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심으로 전능하심과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7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가축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7절 말씀이 개역개정으로는 조금 이해가 잘 어렵습니다.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동물이든 무엇이든 아무도 죽지 않으니까 개 한 마리조차도 짖지 않을 건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집트는 온 백성이 울면서 곡을 하겠죠. 한 밤중이지만 온 백성이 울면서 곡을 하는 거예요. 왜? 첫째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온 나라에 울음소리가 가득했을까요? 심지어 동물들조차 자기 새끼들이 죽었으니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개들이 짖고 온갖 동물들이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웠을까요? 그렇게 평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밤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땅은 개 한 마리조차 짖지 않는 너무나 완벽한 평안한 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그러면 당신의 모든 신하들이 제게 와서 절하며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다 나가주십시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제가 떠날 것입니다. 모세는 진노한 가운데 바로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8절 말씀도 개역개정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접속사가 빠져있죠. 보면은 그러면이라는 말을 이제 가장 앞에다 집어넣으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는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모세에게 와서 절을 하고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이제 제발 다 나가주십시오. 와서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결국 크게 화가 난 채로 바로의 앞에서 떠났습니다. 모세가 왜 화가 났는지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고집스러운 그 바로의 모습 때문에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후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모세가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기적들을 이집트 땅에 더 많이 베풀기 위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이 모든 기적들을 바로 앞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은 지난 본문들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9가지 재앙. 정말 사람이 살면서 평생 그 중에 한 가지도 겪어보기 쉽지 않은 어마어마한 재앙을 무려 9가지나 연달아서 겪었는데 여전히 그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바로의 그 강팍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결론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재앙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베풀었다고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단어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앞에는 분명히 재앙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재앙들을 요약하면서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적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9가지 사인이나 보여주었는데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바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와 기적들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계속해서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들을 주셨는데 믿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기적만 더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더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가장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으면 아, 기적이 좀 안 일어나면 어때요?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내가 정말 날마다 죄짓고 이렇게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이미 베푸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아, 내 삶이 좀 힘들면 어떻고 좀 병들면 어떻고 자녀들이 좀 잘 안 풀리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좀 잘 안 되면 어떻고 목회가 좀 잘 안 되면 어떻고 내 사업과 직장이 어려우면 어떻고 어떠냐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받은 것만으로 우리가 넘치도록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넘치는 은혜를 이미 받은 건데 기껏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기적을 요구한다면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파로와 같이 강박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보지 않고 믿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설령 내가 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기복신앙이에요. 좋으면 좋았다가 싫으면 싫었다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와 자비를 이미 풍성하게 베푸셨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온전히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의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강박하고 완악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미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고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종 삼아주시고 동업자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은혜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편안하기를 바라고 사역도 목회도 무조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넘치는 은혜를 헛되이 여기며 값없이 여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넘치는 은혜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날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감사만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미러키미 주변 지역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전도의 문이 열리고 부흥이 임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을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 세계에 예수님의 이름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과 중동과 유럽과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위하여 하나님 다스리는 주권자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이 나라와 한국이 주님께 돌아오고 온갖 더러운 우상들과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